아니고 금요일 저녁부터 긴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뭐 오늘도 여러 뭐 성묘라든지 또는 가족 모임 등의 이유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우회 분들에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예배의 본질은 낯선 이에 대한 환대이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개인적으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 이 환대의 문화가 존재했는지를 여러 방도로 확인하는 일들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뭐 요즘에 그런 거를 그 영어로는 크로스 체크라고 이렇게 하는데, 팩트 체크를 이제 다각도로 체크해서 그것이 사실인지를 검증하는 것이죠. 이제 나름대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의 환대의 문화에 대한 크로스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카톨릭 신학자인 허영 엽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1984년도에 요한바오로 2세가 한국에 방한하셨을 때 직접 사제 서품을 받은, 요한바오로 2세로부터 사제 서품을 직접 받은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그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장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갈릴리와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 강력한 환대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인데요.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당부의 말씀을 하시죠.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과 14절을 각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과 14절을 각각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11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마을에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만 머물러라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허영업 그 교수는 이렇게 생각 이 말씀을 주석을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아주 강력한 환대의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나그네를 대접하고 접대하는. 근데 그 문화가 너무나 강력해서 자기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빈궁하게 만들 정도로 환대하는 풍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을에 들어가면 합당한 자를 찾아라. 여기서 합당한 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넉넉한 자입니다. 너희들을 환대해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자를 찾아서 그 마을에서 머물 때는 그 집에만 머물러라는 거죠. 이 집 저 집을 머물면서 대접을 받으면, 환대를 받으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합당한 자를 찾아서 한 집에만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말씀에서도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집에서 나가고 그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할 정도로 너희를 환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도 전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을 듣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 너희를 환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도 전하지 마라. 그래서 인간됨의 기준, 인간성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환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랍 지역 이집트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 김동문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당시 아랍 지역에 환대 문화가 많다는 것에는 뭐 수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그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경험인데, 자신이 아랍에서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해본 결과 당연히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아주 강력한 환대의 문화가 아랍 지역 전반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경험을 저에게 직접적으로 지난 한 주간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한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사마리아의 문화가 오늘날의 법과 제도를 형성한 것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경우에 누군가를 구조해 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거나 공경에 처했을 때 법으로 나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내가 위험에 처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자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인데요. 3개월 이상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일정 금액의 벌금을 매기는 이런 법적인 제도적인 착한 사마리아인의 문화가 오늘날까지도 계승되는 것들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주에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치유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상한갈대를 꺾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상한갈대를 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차별과 억압 그리고 경제적인 빈곤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차별과 억압과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야기한 원수와 같은 유대인들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던 종교적인 변방인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42장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고 낙망하고 좌절했을 때 우리에게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고통을 차별과 억압과 가난이라고 하는 고통을 준 유대인들에게 그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환대했던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이 이사야 42장의 상한갈대를 꺾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의 핵심인 하나님의 자비가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의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불이하다라고 생각됐던 사마리아의 여인을 통해서 또 무명한 가나의 결혼식의 혼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그 사마리아인들과 갈릴리 사람들의 환대를 통해서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해하게 되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사야 42장 말씀이 비로소 어떤 말씀인지를 사마리아인들과 갈릴리 가나 사람들의 환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어떤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라고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가나안 성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청소년 청년들의 가나안 성도 문제 현상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나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난 것일까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쫓아서 따라간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견디지 못한 것이죠.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순수함이 하나님 없는 종교 행위의 습관적인 반복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그 반복되는 모순에 더 이상 눈을 감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신앙을 버려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세계적인 영국의 신학자가 있죠. 그분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본인의 거의 이제 그 말년에 쓴 책에서 자신은 교회 없는 그리스도인을 상상할 수 없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라고 살아있는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뭐 그 책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자면 가난한 성도를 이 존 스토트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만약에 존 스토트 목사가 신부가 한국 교회를 경험했다면 깊이 경험했다면 한국판 번역인 살아있는 교회 책에서는 그 부분을 수정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교회 없는 그리스도인이 가능하다라고 수정하지 않았을까. 한국교회 특히 주요 교단과 대형교회들의 부패는 이 존 스토트조차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또 존 스토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교회성이 살아있는 영국의 국교회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를 탈출하는 오히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자비가 그 자비의 자취가 남아있지 않은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에 과연 희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져봤습니다.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결론적으로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물론 제 기준에 의한 판단이지만 한국의 주요 교단 중에 가장 건강하다라고 하는 교단인 기독교 장로교 교단조차 그 교단의 지경신학교인 한신대 총장을 영기용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한신대 총장을 제자에 대한 성추행 의혹과 또 논문 표절 의혹이 있는 분을 총장 인준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건강한 교단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장조차도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오늘날 이 한국의 교회는 자기 조직만을 위한 이기적인 이익집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강서구에서 특수학교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 비대위의 논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오늘날의 한국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적인 이익집단으로 전락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희망이 사라졌다면 다시 그 희망을 만들어서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더디고 무모하더라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물론 원수였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한순간에 친구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평생 성령과 함께하면서 성령께서 일깨워주시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원수가 이웃으로 그리고 이웃이 형제와 자매로 차츰 변화되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 밖에 있다면 형제도 차츰 무관심에 익숙해져서 이웃이 될 것이고 이웃은 결국 원수가 되어서 서로를 해치게 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12장 1절 본문에서 안 붙이셨군요. 12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로마서 12장 1절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죠.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제가 전전전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세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몸이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로는 드리다라고 하는 동사고 세 번째로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오늘 12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마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전 존재. 뭐 조금 더 해석하자면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드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다,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파라스템이라 그래서 무엇 무엇 위에 두다입니다. To stand, to set, on, 무엇 무엇 위에 두다, 무엇 무엇 위에 세우다, 설립하다, 뭐 건설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로기코스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에서 나온 거죠. 합리적인 라트레이아 예배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합리적인 방식.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너희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해라.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이 새로운 계명 위에 우리의 삶을 투스탠드 하는 것, 그리고 그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계명 위에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에 살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 로기코스 라트레이아, 합리적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계명 위에 내 삶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뉴스에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한 오피스텔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오피스텔뿐 아니라 그 지역에 수많은 건물들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이 하천지대를 매립해서 그 하천 매립한 지대 위에다 건물을, 연약한 집안 위에 건물을 지어서 집안 전체가 지금 흔들리면서 건물들이 다 기울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구축하고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야 되는 그 기초, 그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새로운 계명 위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연약하지 않는 그 기반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해야 하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영적인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뭐 그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영적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헬라어에는. 근데 바울은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합리적인 예배이다. 합리적인 예배. 그래서 심지어는 KJV 같은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지적인 예배라고 번역을 합니다. 지적인 예배. 그래서 이거는 뭐 또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의 예배가 지적인 예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옳은 해석은 아니고요. 합리적인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합리적인 예배입니까? 저는 3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2장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3절과 6절에 이렇게 좀 공통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이 문장이 좀 있으시지 않나요?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3절에 등장하고 6절에는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이것이 로기코스 라트레이아, 합리적인 예배를 설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입니다. 여기서 제가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사실 3절을 이렇게 읽으면 좀 기분이 안 좋죠. 저는 좀 안 좋았어요.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생각을 제한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고를 제한하시는 것처럼 들리고 그러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믿음이 큰 사람은 많이 생각하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게 생각해라 라고 좀 이 본문이 이해가 돼요. 저는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한글 성경으로 이 본문을 읽을 때는.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조금 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개역개정판 번역의 어떤 이런 오류를 지적할 만큼 헬라어가 뛰어난 사람이 절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3절과 6절에 반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다.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것 같으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그래서 이 믿음이 가르치는 의미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진리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다. 아니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다.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일반적으로 바울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후자의 의미로 사용을 하지만 아주 특수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전자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을 믿음의 크기대로라고 번역하는 것은 굉장한 잘못이죠. 하나님의 분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분량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로서의 우리의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량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면 메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트론. 우리가 피아노 칠 때 메트로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박자를 맞춰주는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라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이 너희 사고의 척도가 되게 해라. 믿음이 너희 사고의 척도가 되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분수, 이거 더 기분 나쁘죠. 6절에 믿음의 분수대로 분수를 알아라. 근데 그런 뜻은 아니죠. 아날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날로기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날로그의 반대 뜻을 뭐라고 이해하나요? 디지털이라고 이해하잖아요. 디지털이요. 그러니까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시를 내리고 명령을 내리면 그거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거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컴퓨터에서 명령어를 넣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그거의 결과가 나오는 거를 디지털이라고 하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가 없습니다. 아날로그는 어떻습니까? 아날로그의 핵심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입니다. 관계. 예전에 저희가 논두렁을 이렇게 뭐 저도 그런 경험은 없지만 옛날에 제가 처음으로 살던 아파트가 바로 옆에 이제 논밭이 크게 펼쳐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농사 짓는지를 알죠. 내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압니다. 그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관계가. 그게 바로 아날로그이죠. 아날로그. 그래서 믿음과 관계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는 우리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비례해서 그래서 이 아날로기아가 영어로 번역하면 프로포션입니다. 비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비례하다.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비례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비례된 삶. 그 아날로그 하면 우리 머릿속에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이 시계의 톱니바퀴잖아요. 이 시계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쿼츠식이 있고 배터리가 들어가는 쿼츠식이 있고 전자식이죠. 그리고 기계식이 있습니다. 톱니바퀴가 서로 돌아가는 태엽으로 밥을 먹이는 아날로그는 바로 그 후자이죠. 기계식으로 태엽으로 밥을 먹여서 이 톱니바퀴가 다른 톱니바퀴를 돌리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톱니바퀴가 우리의 삶을 돌리는 그게 믿음의 분수대로입니다. 믿음에 비례해서 믿음에 따라 믿음에 합당한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과 그것을 믿는 우리의 삶이 닮아가는 것이죠. 닮아가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지만 휘튼 대학의 이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교수는 이 아날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관계를 의미한다. 관계. 믿음과 관계해서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과 관계해서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믿음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예수라는 바퀴가 나라는 바퀴를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바퀴가 나의 삶뿐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우주의 역사를 돌리는 겁니다. 어떻게요? 아날로그하게요. 어떤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이 우주의 역사를 섭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맞물려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삶들이 맞물려져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주와 열방 속에 나타나고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의미하는 예배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은 예수라는 톱니바퀴와 나라는 톱니바퀴가 맞물려지는 시간이죠. 물론 한 주를 살면서 또다시 이게 멀어지게 되죠. 이게 뭐 예수라는 톱니바퀴가 멈출 일은 없으니까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또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바퀴가 멀어지지만 다시 우리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이 나라는 바퀴를 예수라는 바퀴에 맞물려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주 속에 운행하시는 우주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이라고 하는 요한의 이 환상은 결코 과장된 환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과 나를 매개하시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너와 나를 매개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은 모두 관계 안에서만 그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가 있죠. 우리 로마서 12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12장 6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면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일곱 가지의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그 은사들은 각각 두 개씩 짝을 이루는 것이죠.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예언하고 섬기는 일, 가르치고 위로하는 일, 구제하며 다스리는 일로 짝을 이룹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은 예언하고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은 어떤 종교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종교적인 일. 그리고 섬기고 위로하고 구제하는 일은 우리 일상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바울이 짝을 이뤄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저는 성령의 은사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여기서 긍휼을 베푸는 일을 NIV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showing mercy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비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비를 보여주는 것.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또 그리고 그로부터 기인하는, 그로부터 추동되는 모든 은사들은, 은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Showing mercy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은사들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도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는 그 그리스도의 계명을 기초로 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줘야 된다.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 아래에 있는 본문들,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냐니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지난주에 설교했던 요한복음 4장, 마태복음 12장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낮은 자존감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지 못하던 사마리아인들과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지 못한 채 로마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는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크기와 비례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세상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한국교회를 진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새사랑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있는가? 사람들이 새사랑 교회를 봤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는가? 조금 더 축소하자면 나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세상에 쇼잉 머시하고 있는가? 보여주고 있는가? 내 삶의 원천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인가? 그리고 그 계명이 단순히 교리로서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톱니바퀴로서, 주바퀴로서 내 삶을 움직이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는가? 라고 우리는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7년의 마지막 4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의 자비를 세상에 보여주는 영적인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자비를 세상에 보여주는 영적인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다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저희들이 사랑의 빵 저금통, 1년 동안 모았던 사랑의 빵 저금통을 가져가고, 혹시 아직도 안 가져가신 분이 있다면 오늘 집에 가실 때 우리 로비 테이블 위에 사랑의 빵 저금통이 있습니다.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셀별로 사랑의 쌀을 모아서 우리가 상계 이동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쌀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매주마다 헌금봉투에 신현이라고 헌금을 신현이라고 쓰시고 헌금을 하시면 그 헌금은 공동체 안팎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데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2018년, 2019년에 뭐 오래전부터 품었던 계획인데요. 그 신현 펀드, 주빌리 펀드를 만들어서 교회 내에서 무이자 담보 대출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 내에서부터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친 사람이 제2금융권에 손을 벌림으로써 막대한 이자를 치르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교회 내에서 뭐 3천만 원 또는 5천만 원 정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무이자로 그 돈을 빌려드리는 그 신현 기금을 만드는 일들을 당장 내년부터는 시작을 하기 원합니다. 또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저희 교회가 매년 하고 있는 사랑의 김치 담그기, 그래서 지역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지역의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일들, 그래 여러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이 새 사랑이잖아요. 그냥 사랑도 아니에요, 그렇죠? 강남에는 사랑의 교회가 있지만 저희는 새 사랑이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아야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충동하는 예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구체화되는 교제, 그것들이 실현되는 회의, 그런 새로운 삶의 존재 방식 위에 우리 공동체를 비록 작지만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어떠한 세상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들이 감히 고개를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얼굴은 환한 해같이 선인과 악인, 의인과 죄인을 향해서 차별 없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30명 넘게 새사랑 공동체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발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죄임을 받고 우리가 반사판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비추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새사랑 공동체 지체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귐을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자비의 넓이와 깊이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남은 3개월 저희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힘을 쏟아 어둠으로 가득한 춥고 적막한 세상 속에 한 줄기 따스한 빛을 비추는 새사랑 공동체로, 그것에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찾고 그것에서 우리의 존재의 소망을 기대하는 여기 모인 새사랑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